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김종일 동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의 미아리. 햇빛이 넘치는 강산에 다정한 그 숲 가득 넘치며 복받은 이 땅에 기적이 섰고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미룡이 달아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당중앙의 불빛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